남조선의 국민일보에 의하면 23일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박근혜 역도위원회 탄핵과 관련하여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전 지역에 만 19살 이상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%가 역도위원회 탄핵을 조장했으며 68.8%가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. 또한 박근혜의 탄핵을 위한 촛불투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71%에 달했으며 역도위원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대하여 76.3%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.